남녀노소 모두 다 모여 스니어 신구 좋고 B-boy dancing my body control my soul belong to you just eat the sun 피곤한 일상의 젊음 구질구질한 하루 속에 청춘들은 모두 please and crush 모두 부셔 오늘 하루만큼은 give me some more this and Mr. Fever 여긴 내 승은 그 mood so cool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일만 해 쌓인 스트레스 날려버릴 아이스크림 나도 오늘을 기다렸지 시원한 바람이 날이 끄는 바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댄싱 여름날의 secret OK everybody rock it Summer crush dance 힘나게 춤추고 네 열정을 불러 어서 핸드폰을 열고 친구들도 불러 오늘은 빨간 날 달력개쳐 지치고 힘든 일은 싹 잊혀져 But like this 오늘은 춤추는 날 모두가 꿈꾸는 날 젊음을 즐기는 날 해변가로 갈래 음악과 함께 더위 날려볼래 So cool 고고 삼바 라틴 장르는 필요 없어 의상도 상관없어 So cool 무슨 말이 필요해 뜨거운 내 열정 하나면은 Yes So cool 네 가슴 속에 짙게 새길래 지워지지 않는 추억 몸을 맡겨 리듬에 Okay everybody rockin' it Summer crush dance 힘나게 춤추고 당신이 바로 queen of the night 깜빡한 세상은 시간이 너무 빨라 just dancing oops excuse me miss 하 오늘이 내가 queen of the night 뜨거운 여름은 이 밤이 너무 짧아 춤을 추는 한 음악은 멈추지 않아 summer crush dance 음악에 춤추고 Crazy baby, baby, baby. Ladies and gentlemen tonight.